Hobbs News. 한화 갤러리아에서 하반기 신입사원 교내 채용 상담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장소는 HIT관 1층 양민용 커리어 라운지입니다. 모집 직무는 패션 및 F&B 영업관리, 기획, 마케팅이며 상담 진행 시 파이브가이즈 기프트카드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 QR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보융합원에서 허위정보 대응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주제는 외국의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이며 공모기간은 11월 15일까지입니다. 공모 방법은 참가 서류 이메일 제출이며 시상은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이스트 인지정보연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연구원에서 2024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청기간은 10월 23일 18시까지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후 서류 메일 제출입니다. 모집 분야는 우수, 희망, 다자녀, 생활, 재능장학금 등 총 5종이며 선발 인원은 총 331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연구원 평생교육연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탈북민 단체들이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과 K-팝 영상 USB, 라면 등을 담은 비닐봉지를 북쪽으로 방류했습니다. 이러한 다섯 개의 단체들은 어제 방류 물품을 바다에 던져 북한 쪽으로 흘려보냈습니다. 방류 물품은 쌀 1톤과 라면 800개, 1달러 지폐 400장, 성경책 200부, 그리고 USB 500개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연합활동을 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4달 만입니다. 지난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예산 211억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까다로운 소득기준 때문인데 하루 8시간 주 5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도 제외됐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전체 신청자는 49만 5천 명에 달했지만 최종적으로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16만 4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무주택 및 독립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인터넷 개인방송 BJ를 살해하고 돈을 훔쳐간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11부는 지난해 3월 이 같은 살인을 저지른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범죄라며 질타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A씨의 전 부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0월 7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지윤, 기술의 박가람, 담당의 김준영이었습니다.